만시대 언덕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선 직업총동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이 22일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.